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가자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조규 작사, 리면상 작곡인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가자는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에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햇빛 아래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생활감정과 열렬한 조국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산과 바다, 하늘 등 아름다운 조국 산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어디에 가나 희망에 넘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과 기쁨을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의 선율은 점 느리고 유창하게 흐르면서 아름다운 조국 산촌에 대한 시적 감흥을 펼쳐 보이듯 서정적으로 울립니다. 둘째 부분에서 선율은 4분의 3박자의 리듬적 특징을 강조하며 약간 빠르게 흐르면서 낭만적으로 울리다가 폭넓은 형상으로 반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의 선율은 희열에 찬 기분으로 설레며 다시 본래의 속도로 돌아와 높은 운구에서 고조를 잃은 다음 소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가요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인민의 행복과 희망이 꽃피어나는 현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서정의 깊고도 독특한 선율에 담아 형상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들 속에서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본용하라 저국이요.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모용일, 김재순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50일 1962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끄시는 촌림화의 나라, 사회주의 저국에 대한 찬양과 사랑이 뜨겁게 맥박주 흐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이 이루어지고 날로 융성 본용하는 조국의 품 속에서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촌림화의 발걸음 높이 향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민의 용적 기상과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격동적인 감정으로 웅신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의 음악 형상은 시종일관 폭넓고 류창하며 숭음하고 아름다운 선율적 정서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하여 우리 시대의 우수한 합창곡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